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람 있었답니다.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.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로맨스라고. 누가 누가 말을 해줘요. 분명 로맨스라고. 있어.